괜찮아. 너의 곁에 다른 사람 있는데 언제나 두 눈 속에 너만 내 맘 속에 너만 또 가득 찬 걸. 가끔 스치듯이 웃어줄 때면 하루 종일 그 미소만 생각나. 알겠니 너의 그녀가 나였으면 내 사랑이 꼭 너였으면 사랑하고 싶어 널 갖고 싶어 밤새 준비했던 소용없겠지만 이젠 돌아갈래 너를.